역사적인 질서 공동 성명 발표 45돌세 즈음한 사회단체들의 연합회의가 4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연합회의에는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의 일꾼들과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대서관 성원들, 해외 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숙 대문학연락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우리 교리에게 민족공동의 통일 대강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책동과 반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이 우심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합회의에 참가한 사회단체들이 조국 통일 위협 수행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나라의 통일 위협 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조국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연합회의에서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째로,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에 나서자. 둘째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활동을 세계적 규모에서 과감히 벌려나가자. 셋째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 책동과 인권 소동의 부당성과 비법성을 폭로 단죄하며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불려나가자. 넷째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성 운동을 보다 광범한 대중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자. 호소문은 자주화된 새 세계 건설과 세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진보적 인민들이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통일 위협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